7위 안녕. 안녕하세요. 해피 한우카. 시리야 사랑해. 저에게 참 소중한 분이시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어, 거짓말쟁이. 남자만 좋아해. 시리야, 팟캐스트에서 공인독도 검색해줘.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공인독도에 대해 검색하고 있습니다. 공대생들의 인문학 도서토론, 가장 인간적인 인간, 제6화 시작합니다. 아, 너무 실이 엄청 가식적이야. 그러니까 장난 아니다. 핸드폰이 원래 장군님 건데. 어, 진짜 장난 아니다 얘. 진범님의 목소리에 되게 화나. 아까 방금 전까지는 저 아까 뭐라 그랬지? 봐요. 장군님 하셨을 때. 사랑해. 어머, 아, 뭐야 얘? 와, 거짓말쟁이라고 했더니 아까는 뭐 이제 그만하라는 식으로 맞아. 했었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막 했었는데. 거짓말하지 마. 제가 그럴 리가요. 오, 얘 진짜 화나. 인공지능이 구현됐어. 인공지능 나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나 반대하려 그랬는데. 말리면 안 돼요. 이게 다 화나. 데이터들의 축적된 거에 의해서 알고리즘의 맞아. 지금 배설물을 갖고선 화를 낸단 말이야? 아니 저희가 시리를 인공지능으로 구현 해보려고 사랑해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사랑해라고 할 때마다 뭐라 그랬지? 시크하게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이랬거든요. 맞아, 뭐 거의 한숨 쉬는 것처럼 말했는데. 네.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맞아. 알겠으니까 그만하라 그래서 그 웃기려고 인트로 넣으려고 했는데 직범님이 하자마자 막 이러면서 부끄러워했어. 그랬나? 시리가 여자 목소리만 있네.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도 있을걸요? 화난다. 아, 설정할 수 있나? 화난다. 그러면 주파수에 반응하는 건가? 사랑해. 됐어 꺼져. 우리 가식적이다. 인공지능이 있었어. 아 5화에서는 책 소개랑 인공지능 배경 소개 좀 했고 진정하세요 장군님. 우리 빨리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화가 나는 방송. 6화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토론 들어갈 건데요. 조퇴하겠다고. 아 나 6화인 줄 알았어. 아, 아니. 좋대라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방송에 뭐 여자분이 계속 조퇴하겠다고 그러는데 조퇴하고 싶어졌어요. 화가 나서. 시리한테 말렸네. 말렸어. 죄송해요. 계속하세요. 네. 우리 그래서 이제 토론할 거예요. 진정하시고 토론합시다. 발제 게시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토론 주제 가볍게 먼저 인공지능이 가능한가 혹은 필요한가 에 대해서 너무 깊게는 말고 평소에 자기 생각을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죠. 먼저 장군님은 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개미님 먼저. 알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장군님 지금 혼란에 빠졌어요. 네, 혼란에 빠지셨네요. 안 된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전 처음부터 이 주제에 대해 반대한 이유가 네. 구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했었는데 시리가 나를 속였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아니면 인간을 오히려 이제 지배를 할 거다. 터미네이터의 그 스카이넷이라든지 매트릭스의 그 매트릭스 세상처럼 안 좋은 얘기들을 하지만 이 저자도 얘기했다시피 저도 인공지능을 좋은 곳에다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에 일조를 하고 싶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기술을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어떤 편리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주말마다 이제 제 아이랑 이제 자유 시간을 보내는데 아이가 자유 시간을 보낼 때 제 태블릿을 쓰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만화라든지 네, 네. 뭐 이런 동요 것들. 이런 거. 네, 동요 아니면은 뭐 요즘 또 걸그룹에 빠져갖고 걸그룹 같은 거를 이제 검색을 하는데 여자 아이죠? 예, 여자 아이예요. 근데 그 광고가 나오잖아요. 네. 동영상 틀기 전에 광고가 오 너무 선정적인 것들이 나와요. 아 완전 성인들. 걸그룹이 아. 더 선정적이진 않고요? 그러네.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 못했나? 근데 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정적이 나오고 걸그룹 뮤직비디오가 나왔으면은 오케이 제가 인지를 했을 텐데 그런 애들이 보는 만화였는데 선정적인 네. 광고가 떴어요. 아. 근데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런 광고가 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용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제 아이가 마우스를 쓰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터치를 누르는 방법이 제가 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사용자 패턴, 사용 패턴들이 예를 들어 제 아이는 드래그를 해서 그러니까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는 그 액션의 시간차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네. 제가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축적이 가능할 텐데 그런 거를 판단해서 아, 이 컴퓨터는 지금 다른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해서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혹은 이 사람이 관심 있어하는 웹 기록을 뒤져서 그에 맞는 광고를 유튜브에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저희 아이가 락을 풀어서 터치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애가 하는 거네 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뭐 애들 왕구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광고가 유튜브에 딱 띄워질 수 있다면은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해보고 싶거든요. 좀 유용하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용성? 네, 유용성. 그리고 가능성? 가능성. 네. 지금도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인공지능. 근데 저 좀 그 전에 그 뭐야?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우선 기능주의를 바탕으로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사람 마음이 기능으로 작용할 뿐이다라는 네, 마음 철학적인. 자체가 컴퓨터다. 근데 그러면 우선 인간적 이 마음이 예를 들어 영혼이 있다 없다라던가 네. 뭐 영혼까지 갈 필요도 없이 네. 뭐 기능주의든 아까 행동주의든 네. 그 유물론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네. 유물론을 긍정해야만 인공지능이 구현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포인트예요. 그러면 유물론에 반대하면 인공지능 자체가 부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원론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거든요. 마음의 존재를. 그래서 사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는 인공지능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계속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이원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인공지능을 자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나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원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진짜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근데 장군님 싫어하지 않아요? 영혼? 죽으면은 영혼 막 이런 거 싫어하지 않아요? 전 영혼을 딱히 믿는 건 아닌데 네. 의식이라는 게 존재한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죽으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몸이 죽었어 영혼이 빠져나가진 않겠죠. 근데 영혼은 어디 있어요? 영혼이란 걸 믿진 않다니까요. 근데 그럼 몸이 죽으면 영혼도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도 자꾸 영혼을 하지 말고 의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논이에요. 왜냐하면 몸에 기원하는 게 이제 의식이 몸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뭐 의식이 영혼인 네. 같은 거면 뭐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라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거? 환생. 환생하는 거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그건 또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니까 네. 그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저는 의식 또 분리할 수 있다는 문제랑 또 다른 얘기니까 저는 어쨌든 유물론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자체가 약간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 자체랑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하는 그 구동 아까 아날로그랑 디지털 하신 것처럼 그 구동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데 이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저한테는 논리적으로도 와닿지가 사실 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용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방금 그 네. 아이가 쓰는 마우스 방식 쓰는 방식을 그 분석해서 컴퓨터가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방법이 인공지능인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떤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결과로 보여주는 거지 이게 컴퓨터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저희가 인공지능 하는 게 컴퓨터가 정말 마음을 가진가 뭔가 그런 걸 의논하는 거라면 네. 좀 혼란스러워요. 맞아요. 지금 저는 그 컴퓨터 산업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일을 네. 좀 대변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철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란 뭔가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리셨잖아요. 그런 거죠. 네. 도대체 컴퓨터가 지능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다는 건 그럼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라는 것에서부터 지금 부정하는 거죠. 네. 근데 세상이 네. 아이러니는 아니죠. 세상이 어떻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냐면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계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네. 정보를 많이 주고 사람이 뭐 악기 연주라든지 이런 거 트레이닝이 필요하잖아요. 기계한테도 네. 똑같이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얘가 어떠한 정보들이 충분히 모였을 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정확한. 맞아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의 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면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이 가능하다고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 중에 한 가지가 학습이 가능하다. 네, 한 분야예요. 네, 그게 한 분야. 지금도 네, 가능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하고 있는 일 중에도 음성 인식 분야가 있는데 그것도 머신러닝의 한 네. 방법이거든요. 내 목소리를 훈련을 계속해서 내 목소리만 알아듣게 하는. 그때 뭐 계속 하셨죠? 뭐 네. 중국어 계속 말씀하셨죠? 네. 계속 학습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 학습을 시켰어요. 기계한테. 지금 사이가 좀 안 좋아져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드리면 일반적으로 뭔가 지능을 가졌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크게 몇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 학습. 학습이 가능한 게 이제 지능을 가졌고. 근데 목소리 인식이 가능한 것 정도가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가장 모르겠어요. 간단한 레벨에서의 학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 네. 인식 가능한 정도는 통계적인 데이터가 쌓이는 거지 학습이라고 아니에요.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말을 했을 때랑 그다음에 이렇게 환경에서 학습을 시켰어요. 그 기계를. 근데 시끄러운 데서도 제가 얘기를 하면 제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까지 처리가 다 해요. 머신러닝에서. 그거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주변의 소리를 필터링해서 들을 아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못 알아들어,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개미님 목소리는 알아듣는데 학습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개미님 목소리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반응을 잘해 이제 학습이 많이 돼 있어서. 아 근데 그건 통계학적인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그 목소리에 반응하게끔 아니에요. 돌아가게. 네,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학습한다는 것도 계속된 반복에 의해서 학습하는 거거든요. 학습이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웃풋이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학습이랑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술을 학습을 해서 사람이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와 미술학원을 다녀서 어떠한 패턴을 인식을 해서 그 모양대로 그리는 거랑 그런 건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예를 들어 개념이 주어지면은 그 개념을 계속 반복시켜. 그럼 그게 학습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개념들 자체는 아예 이게 주어지지 않은 거는 모르는 거예요, 기계는. 그것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 학습과 새로운 개념 틀이라는 거는. 완전 이해가 안 간다. 예를 들어 A를 외우겠어요. 네. 인간이 외워서 A를 반복해서 말할 수 있어. 기계한테 A 인풋 뭐 저장시켜가지고 기계가 다시 A 인풋을 얘기하는 거랑 당연히 학습 이야 이게. 그러면 학습이겠죠. 근데 기존에 있는 메모리 저장소에 저장하는 거랑 뭐가 다르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얘가, 학습이겠죠. 얘가 부적절한 것 같아. 그건 저장이지. 인풋이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처음에 제가 미술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뭐 직육면체 그리는 법을 배웠어요. 네. 네. 처음에 그러면은 그냥 직육면체 그리고 끝나겠지. 근데 그걸 계속 그리고 뭐 명암을 보는 법도 배우고 하다 보면은 그게 학습에서 점점 더 실물에 가까운 직육면체가 될 거잖아요. 내가 그리는 실력이 늘 거 아니야. 계속 반복되는 학습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근데 컴퓨터는 처음부터 직육면체를 그리는 방법 알려주면은 컴퓨터니까 직육면체를 겁나 잘 그리겠지. 그 얘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인식하는 컴퓨터도 거에서. 실력이 는다고요. 그래서 아 실력이 맞아요. 는다는 예. 점에서 네. 비슷하다고. 어떤 학습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 이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정확도가 들어, 높아진다고요? 예, 저희가 언어를 학습을 하잖아요. 외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때 맨 처음엔 저희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학습을 하면서 저희가 알아듣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더 적절한 예네요. 네, 네.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간의 지능을 기계가 따라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아, 네. 예, 그 참 조심스럽긴 해요. 인공지능이 너무 방대하고 철학적인 입장에서의 인공지능이면은 장군님 말씀대로 지금의 얘가 되게 단순화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철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주어진 개념 틀에 대해서는 학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계는 새로운 개념 틀을 학습하지 못한다. 그게 인간과의 차별점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인공지능으로 구현이 안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A라는 거를 계속 학습할 수 있고요. 인간은 B를 학습할 수 있어요. 근데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C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A와 B를 통해서. 근데 기계는 C는 못 만들어내요. 아직은. A와 B는 계속 잘할 수 있어. 학습을 시키면. 근데 그걸 조합해가지고 아예 새로운 개념 틀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가능도 할 것 같아요. 예. 네트워크를 통하면. 아, 지금. 예,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연결고리를 찾으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예 연결고리가 없는 새로운 거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그것까지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철학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요. 우리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가볍게 얘기하기로 했는데 네, 와 벌써 너무 꼬리에 꼬리를 물었네. 근데 아 근데 저는 아씨.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지금 욕하셨어요 저한테? 저는 그 이게 보면은 보통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플로우차트. 네, 플로우차트 그려가지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가고 이런 맞아요. 상황에 이렇게 네. 가고 이게 엄청나게 복잡해지면 뭔가 정교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기계의 이성의 영리 아까 말씀드렸던 오화에서. 근데 이제 그런 시나리오에 아예 없는 게 나타나면 대처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동작한다고 컴퓨터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전체적 그래서 네가 하려는 말이 뭔데라고 전체적인 통찰력을 요구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대답을 해라. 라는 이제 알고리즘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한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넣어놓은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인식한 범위 내에서는 학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습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습이란 거에 네. 개념을 먼저 네. 그러니까 정의를 짚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개념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점점 나아진다는 얘기라면서요. 네.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짜여 있으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데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면 되냐면요. 자, 어떤 자 그래서 너의 요점이 뭐야?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뭐 전의 대화, 전의 대화, 전전 대화까지 다시 정보를 끌어내서 뭐 반복되는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그 반복되는 키워드에서 웹 검색을 통해가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을 끌어내와라. 그렇게 알고리즘을 짠다면은 검색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사람들이 여러 번 물어볼 거잖아요. 요점이 뭐야? 요점이 뭐야? 했을 때 그 다음 반응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반응을 봐서 내가 진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네? 라고 판단된다면 그건 사람이 학습하는 거지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거죠. 그게요. 그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돌려놓는 거죠. 우리가 판단을 할 때도 정보량이 많으면은 더 나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 번 알고리즘을 돌려라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지. 사람이 몇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튜링 테스트 한 번 나갔을 때 얘가 처음에는 뭐 한 번만 돌려 한 번만 돌린 대답을 했다가 반응이 별로였네라고 기계가 반성해가지고 그 다음 튜링 테스트에 나갔을 때는 두 번 돌린 알고리즘을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요.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리즘은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몇 번 돌리라고 입력해 놓는 거지 기계가 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이해가 안 된다. 업데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업데이트 아니에요. 시키는 거예요. 업데이트라는 걸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아까 한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 자꾸 봐봐. 기계는 아. 그 짜여진 알고리즘대로 또 돌려요. 계속 돌려.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기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머가 뭐 몇 번 돌려라고 세팅해놨겠지.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을 보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몇 번 더 돌려라. 다음 대답할 때 몇 번 더 돌려라.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 알겠어요. 그게 계속 이제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의 뭐 메모리에 뭐 첫 번째 대화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세 번째 쌓이고 그 중에서 반응들을 봤을 때 뭐 여섯 번째 대화가 가장 반응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맞는 대답이니까 그것만 계속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응이 좋았다는 판단은 누가 내려요? 그거는 이제 또 알고리즘을 또 짜야겠죠. 어떤 반응이 좋은 반응이었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또 프로그래머가 그걸 짜놔야겠죠. 알고리즘으로. 키워드 몇 개를. 그럼 내가 짜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내가 뭐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짠다면은 그 키워드를 뭐 보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오는지 긍정적인 키워드가 나오는지 아니면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지 뭐 너는 컴퓨터야라는 대답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좋은 대답이 아닌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가치 판단은 인간이 짜겠죠 프로그래머가 근데 실제로 인간이 가치 판단해서 알고리즘을 짜놨을 때 밖에서 그 전혀 모르는 제3자가 관람자가 보기에는 컴퓨터가 점점 대답이 좋아지네 학습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갑시다 너무 길게 얘기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고 끝나겠다 이러다가 알겠어요 네 아무튼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너무 깊게 들어갔어 하지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학습 외에도 지능을 가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어떤 목표를 가진 행동을 한다거나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어떤 기계가 아웃풋을 냈는데 그게 목표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그럼 이제 지능이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체스에서 승리라는 목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패턴을 인식하는 이거는 약간 인풋에 관한 건데 정보 처리는 잘하잖아요. 컴퓨터가 지금도. 근데 어떠한 패턴에 대해서는 인식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를 들면 필기체 같은 거. 필기체에 우리가 다랑 라를 빨리 쓰면은 비슷해요. 그렇죠. 앞에 위에가 이제 라에서 이 부분이 넘어가니까 그런 걸 컴퓨터가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실제 사진 찍고 하면은 그런 패턴 인식 과정 그걸 디지털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시각이나 청각에 의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한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한 한 분야가 되겠죠. 네.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자연 언어. 사람이 실제 얘기하는 거를 얼마나 실제처럼 반응하냐 그게 튜링 테스트인 거고요. 다 다른 분야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범님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면은 네. 계속 이 앞에서도 이론론 얘기를 계속하면서 유물론자 얘기를 대변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원론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영혼이 따로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하는 게 밖에서 보일 때는 실제 의도를 갖고 뭐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까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로우 레벨로 들어가면은 저질로 들어가면은 컴퓨팅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하기 빼기 1,0,1,0,1,0,1 이것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모르겠어요. 아직 이건 생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확실하게는 얘기 못하는데 인간도 그렇게 되냐. 뭐 정기적 신호겠죠. 뇌도 0101 뭐 이렇게 정기적 신호로 가 0101은 아니겠지만 정기적 신호로 동작을 하겠지만 그 시퀀스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영혼이 구성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난 진법님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데. 그래요? 저는 영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 네. 생각났는데 저희 분야에서 하드웨어를 네. 기계라고 얘기를 하고 네. 소프트웨어를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을 심는. 예. 영혼을 심는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얘기를 듣고 하는데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지금 개미님 표정이 더 무서워요. 예. 기원치하지 마요. 웃으면서 해야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네. 여러 개의 인풋들이 동시에 들어오고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들이 걔는 이 처리만 하고 네. 예를 들어 뭐 단순한 계산 네. 또 하나는 최신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흉내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이거 이게 되게 논란이 되는 게 아 그럼 걔가 직접 생각을 해서 하는 거냐 그거잖아요 지금. 네. 기계 그럼 얘가 생각을 해서 하는 거냐?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도 어떠한 자극이 있어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기계도 인풋이 있으니까 어떤 처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왜? 그 저는 되게 제가 너무 기계랑만 대화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계가 인간을 너무 닮아가고 있고 너무 빠르게 하고 있고 그 기반에는 네트워크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좀 사실 무서워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이니까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거죠. 리니어가 아니니까. 네.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네트워크 홍수 속에서 그걸 막 다 빨아들였을 때 이상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 이상한 데이터들이 들어가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인간도 사고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저는 네. 아까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절대적으로 뭔가 대단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한계라는 부분에서 인간이랑 컴퓨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네. 한계가 예를 들면은 컴퓨터는 시나리오에 없는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거라고 하면 네. 인간은 오히려 한계가 굉장히 많은 게 예를 들면 언어에도 구애를 받는 면이 굉장히 많고 뭐 문화적인 차이에서 언어가 제한이 있지만 되게 쉬운 예로 막 북극이나 남극에는 눈을 표현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그 내리는 눈. 근데 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눈을 보더라도 표현이 그렇게 거기서처럼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걸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표현 방법에. 그런 것처럼 그런 언어에도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책에서 나온 건데 도덕에도 도덕 가치관에서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 재밌는 얘가 차 안에 뭐 차 키를 두고 내렸어요. 그 차키를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머리를 쳐. 거기 재밌는 얘기가 보통 해결 가능한 방법들이 간단하게 뭐 차 유리창을 깨부수거나 근처 가게 가서 정비소에 전화를 걸거나 집에 가서 여부대 열쇠 가져온 방법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차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경찰의 줄을 끌려고 옷을 전부 벗어버린다거나 또는 지나가는 행인을 끌고 와서 그 사람 행인 머리로 차 유리문을 부숴버린다거나 아니면 차를 아예 불태워 없애버린다거나 그래서 문제를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진 않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풋이 그러면. 네. 인풋은? 네. 인간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도덕적인 그 배리어라고 그러니까 장벽 때문에 그런 생각은 보통 떠올리진 않죠. 네. 창의적이죠. 그런 생각을 네. 떠올리는 건. 장군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게 윤리적, 도덕적인 걸 판단하는 거는 네. 사람은 그런 장벽이 있는 거잖아요. 네. 선이. 네. 아, 내가 이 선을 넘으면 안 되겠다. 근데 네. 인식조차 못하는 배리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그쵸. 거예요. 네. 무의식적으로. 네. 무의식적으로. 근데 기계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다 데이터니까. 네. 근데 그것도 프로그래머가 왜냐면 설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그걸 인식을 예를 들어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천재적인 프로그래머가 어쨌든 창문에 있는 열쇠를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컴퓨터가 자유롭게 인식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도덕적인 관점을 넣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그 프로그램의 도덕적 관점이 반영이 되겠죠. 그 프로그램에는. 그거는 영혼이 있나 없나. 아 근데 그거는 인식을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누가 행인의 머리를 잡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유리창을 깨는 생각을 보통 합니까? 진법님은 하세요? 그 책을 쓴 사람은 했으니까 그 얘기 썼겠죠. 예를 들면 네. 그 사람이 아 그래 이 로봇은 주변의 행인의 머리를 깰 생각은 안 해도록 프로그램을 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어떠한 제 얘기는 네.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사고하는 방식 자체랑 네. 방식 자체가 이제 그 컴퓨터와 사고 방식이 다르니까 구현하는 게 뭐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직접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결과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서 네.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기계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떠한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트레이닝. 근데 아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린애는 어린애들한테도 옆에 애를 때리라고 하면 네. 옆에 애를 때리지 않겠다고 하는 애들이 많대요. 많은 게 아니고 뭐 안 때리겠다고 한대요. 근데 그렇죠. 예를 그런 들어 내용이 있었죠. 네, 사회적인 그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남자애한테 여자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입는 애들은 많은데 근데 옆에 친구를 때려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때린다고 거부한다고. 그거는 어느 책에서 나왔지? 그거 잔혹함에 대하여. 아, 그 책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본성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기계 역시 본성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본성에 대한 얘기가 몇 화에 나오더라? 네. 아무튼 얘기가 진짜 네, 너무 길어졌어. 너무 길어진다. 안 되겠다. 그만 끊고. 네. 다음 토론 주제 네. 어차피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람들 다 뭐야, 이 자식들이고. 우리 그다음 얘기를 합시다. 넘어갑시다. 어차피 지금 이거, 이제 하다 따로,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다른 주제에서도. 네. 그렇네. 맞죠? 왜냐면 다음 토론 주제가 그 의식적 정신과 감각적 자각에서 이게 실제로 인간은 합리적인 모델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지만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컴퓨터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을 이제 구현을 하려면은 인간이라는 건 이제 의식적인 정신과 함께 감각적인 자각도 이루어지는데 합리적이지 않게끔. 근데 인공지능 현재 지금 인공지능은 의식적인 자각에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비슷한 네. 것 같아. 아니 근데 아니 이 부분도 네.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인데 이것도 네. 그러니까 감각적인. 네. 제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쓸 때랑 네. 아이폰 쓸 때랑. 네. 저는 아이폰이 너무 편해요.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반응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의 사용자 반응은 네. 아이폰에 비해 뭔가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감각이라고 해서 저의 그러니까 제가 터치로 드래그를 해서 길게 누르고 있으면 앱을 뭐 지워야지 네. 뭐 이런 메뉴가 뜬다든지 아니면 아이폰에서는 X 버튼이 나와서 네. 지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좌쪽 뇌가 생각하는 어떠한 기능 이론 논리 이런 거는 동일한 기능인 거죠. 네. 길게 누르고 있을 때 어떠한 실행을 한다는 건. 네. 근데 얘를 갖고 어떠한 반응을 느끼는 거는 저의 감각인 거잖아요. 네. 내가 이 정도까지 더 누르고 있어야 되나? 혹은 내렸을 때 드래그를 하면서 내릴 때 웹페이지를 볼 때도 네. 어느 정도 드래그를 아이폰에서는 저는 부드럽게 해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터치 패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뻑뻑해요. 뭔가가. 네. 저는 그게 감각을 느끼면서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많이 반영된 디바이스가 저는 인공지능을 더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북 리더도 네. 전자잉크 같은 경우는 흑백 네.만 네. 현재로는 나와 있어요. 칼라 잉크가 있긴 한데 아직 상용화는 안 네. 됐고요. 네. 근데 이북을 볼 때 저는 전자 잉크를 선호하는데 네. 왜냐면은 진짜 책을 읽는 것처럼 눈에 피로가 하나도 없어요. 네. 걔는. 아, 하나도 좀 오버했고 네. 없는데 그냥 LCD 화면을 보면은 너무 피곤해서 책을 잘 못 보게 돼요. 뒤에서 백라이트 빡 쏘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저는 감각을 중요시하는 사용자 경험을 중요시하는 어떻게 보면 운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해를 반영한. 네. 네. 넘어갈 뻔했어. 설득당할 뻔했어. 장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근데 설득당할 뻔했어요. 장군님은 감각적인 부분보다는 그러면은 아니요, 저 감각적인 부분은 말씀하신 거에 동의해요. 저도 아이폰 좋아하기 때문에 네. 계속 나오고요. 네, 근데 이성이랑 분성으로 나누는 거에만 그치잖아요, 이 책은. 근데 네. 저는 좀 더 자유의지라고 할 거. 아까 제가 말했던 의식에 대한 부분으로 나아가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유물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으로 가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신념에 따른 뭐 가치 판단이라는 부분이라던가 네. 인간만이 예를 들어 뭐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기계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개입할 수 없는 어떤 뭐랄까 그 뭐라 그랬죠?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정치 이야기라던가 종교적인 거라던가 네. 뭐 개인적인 뭐 정의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얘기를 튜링 테스트에서도 5분 이상 나누게 되면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구현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허 같은 허라는 영화를 보면서 네, 저런 인공지능이 우리 오화 인트로에 나왔던 그런 허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슬프기도 했지만 꼭 저렇게 사랑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런 인공지능이 있으면 효용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우리 발제는 없지만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헐 다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보셨어요? 그 헐에 나오는 인공지능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면? 아니요. 아니에요? 왜 막 사랑도 느끼고 막 나도 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게 프로그래밍 됐겠죠. 생각을 하도록 말하게 프로그래밍 됐겠죠. 네. 그래 결국 지워지지 않나 마지막에? 그거는 지워지는 게 그것 때문에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사용자들로부터 클레임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저도 본 지 좀 오래돼서. 네. 아무튼. 그 정도가 되면 효용성이 있다는 생각을 이번 책 발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절대 구현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군요. 효용성은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불가능할 거다. 네. 그럼 그 정도는 마음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마음이 있어서 효용성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쓸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애를 컴퓨터와 욕해도 돼요? 안 돼요. 네. 그렇군요. 저랑 장군님이랑 전반적으로 생각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허 보면서 제가 마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되게 실제 인간 목소리가 나오고 인간 말하는 것처럼 지금 사실 우리가 시리랑 대화해도 얘는 기계음이잖아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반응 같은 게 인간적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런 상황을 프로그래머가 예측할 수 있고 저런 대답을 하게끔 설계가 됐다면 그게 마음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헐을 보면서 네. 근데 네. 아니에요. 근데 개미님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화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협소하죠. 제가 보는 인공지능은 협소해요. 가까운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또 많이 구현되어 있고 가능할 수 있는. 네. 네. 저희는 허 같은 영화 보고 얘기하니까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좀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야, 난 영혼을 얘기하기 때문에. Soul of Machine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기계의 영혼? 네.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예, 소프트웨어. 아니야, 제목부터 화가 난다. 근데 이건 좀 궁금한데, 프로그래머의 성향이 반영이 되잖아요. 기계에는, 소프트웨어에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약간 예를 들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영혼을 믿지만 뭐 신 같은 걸 믿진 않거든요. 근데 신이 사람을 창조해서 영혼을 집어넣었다면 그 창조한 유일신이 아니라 신이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해서 소프트웨어에 집어넣는 것처럼 신이 여러 명 있는데 각자 자기 뭐 미니 피규어, 그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만들어서 영혼을 집어넣는다면은 그 만든 신의 특성이 반영이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 프로그래머가 코딩해가지고. 예, 비슷하죠.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무슨 말을 했는지 까먹었어. 가치 판단을 집어넣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그 특성이 반영되면은 그게 영혼이 있다고 볼 수, 그 컴퓨터의 영혼이냐 아니면은 그러한 특성들이, 아니면 실제 인간의 영혼이 단순히 반영된 것뿐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도, 영혼이 있는 것처럼 가치 판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코딩한 프로그래머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지 그 컴퓨터가 가진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가치 판단을 하는 게 네. 기계 입장에서는 사실 알고리즘이거든요. 네. 어떠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어떻게 네. 처리를 할지에 대한. 네.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짰을 수도 있고 아, 네. 다른 사람이 짰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명이서. 저는 지금 오늘 방송하면서 자꾸 네. 자꾸 스카이넷이 생각이 나요. 아. 터미네이터. 아 이게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면은 네. 다중인격. 네, 다중이들이 나오잖아요. 네. 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는 밝은 미래를 생각했거든요. 네. 아, 인간한테. 근데 토론을 하니까 어두워졌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있었지. 아. 저도 하나의 기계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람도 특성이 있잖아요. 네. 기계도 특성을 있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수많은 기계들이 모인다면은 어떻게 될까? 망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자꾸 얘가 사람이랑 너무 닮아가고 그러면 사람은 뭐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와 오늘 힘듭니다 지금. 좀 혼란스러워요 되게. 이 생각이 굉장히 우리 녹음한 것 중에서 가장 열띤 토론이 되고 있는 듯한. 네. 제일 힘들어요. 진이 빠지는군요. 아 이거 어차피 결론 내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재밌는 내용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근데 기분이 썩 좋지가 않다. 그렇죠? 저도 좀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러지? 보니까. 왜 우리가 기계랑 싸워야 되는 거야 지금? 아까 시리랑 싸우고 장군님. 맞아, 시리한테 배신감 느끼고. 여자라서 남자를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 화났어. 한 번 더 물어볼까?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인간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지. 쟤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아니 동성애자 우리의 프레임. 응? 사랑해.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어 그러네, 또 무시하네. 아 원래 무시했었어야 되는데. 푸하. 아이 이 자식. 우리 그러면은 원래 토론하기로 했던 주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말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지금 이제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사실 말을 얘기 많이 못했긴 하지만 앞부분에서 뭐 정리는 했으니까, 이게 튜링 테스트라는 게 결국은 인공지능에서도 컴퓨터가 마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가장은 아니지만 되게 굉장히 협소한 분야잖아요. 네. 그 인간의 실제 자연 언어를 구현할 수 있냐, 근데 그거 말고도 아까 말했듯이 뭐 학습이라든지 패턴 인식이라든지 인풋에 관한 인공지능 분야도 있고 현재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사례들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들으면 깜짝 놀랄 만큼 컴퓨터가 똑똑해졌다 라는 것들 좀 얘기를 우리 또 개미님이 현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저질 프로그래머로 저질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계시니까 좀 이쪽에 밝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좀 말씀을 해주세요. LA타임즈 2014년 3월 기사를 읊어드릴게요. 네, 네. 네. 이거 기자처럼 해야 되는데? 기자처럼 할게. 네, 기자처럼 해주. 미국 지질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렇게 말하지 않나? 아 무슨 기자가 그렇게 말해? 어? 아니 봄만 되면 봄을 맞이하여 상춘객들이 맨날 이러잖아. 교통 막히면. 그건 좀 비슷한데. 알았어요. 네, 미국 지질 조사에 따르면 월요일 오전 웨스트우드로부터 네. 4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진도 2.7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지진의 진원지는 베버리 힐즈로부터 5마일, 산타모니카로부터 6마일. 웨스트 헐리우드로부터 6마일 떨어진 지점입니다. 최근 10일 이내 진도 3.0 혹은 그보다 더 큰 지진이 이 근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지진이 일어났군요. 이거 그거라는 거죠? 컴퓨터가 썼다고? 예. 네. 뉴스 로봇이 쓴 거예요. 이게 실시간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냥 기사가 이제 웹사이트에 업로드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엔 사람이 감수를 했대요. 아, 네. 네. 근데 이 뉴스 로봇 갖고 사업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오. 걔네가 처리를 하는 방식이 아직 오픈은 안 됐는데 대충은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한대요. 얘네들이 네. 그 뭐 지진이 났을 때에 대한 뭐 데이터들 뭐 이런 네. 것들을 그 다음에 분석을 한대요. 뭐 의미 있는 근데 의미 있는 분석은 없잖아요. 어이 오이 예견 대단하시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집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가치가 있는 뉴스거리인지 아닌지 프라이어티를 매기는 알고리즘이 있대요. 아. 네. 사람이 짠 거지 뭐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근데 정확도가 되게 높대잖아 이게. 그리고 기사 관점에서 프레이밍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는 그러니까 정보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가치 말도 안 돼. 지질에 대한 지진에 대한 것만 다시 모으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그런 것만 다시 프레임을 잡아서 기사 배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데이터들이 어디에서 일어났고 어디 지점에서 진원이 있고 이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한 재배열을 하는 거죠. 릴로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에디터가 이쯤 됐네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예. 아니 제 말은 그 기사 내에서도 그냥 사실의 나열일 뿐이지 않냐는 거죠. 네, 사실의 나열에 있어서는 스포츠 그다음에 날씨 이런 것들은 지금 뉴스 로봇이 기자들을 대체하고 있어요. 기사는 사실의 나열이어야지 뭐, 사설이 아닌데. 아니 뭐 지진에 대한 내용이면 진도 얼마 이상이 되면 뭐 어느 지역은 대피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실은 넣어줄 수. 그러니까 사실이라기보다 기사를 정보는 넣을 수도 있지. 기사를 보면 그런 거 거의 없을걸요? 근데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네, 프로그램 만들 쉽지 어렵지 않지. 그럴 거 아니네. 그래서 그 이쪽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봐요. 아, 미국에선 우리나라는 아직 그때 저희 2화에서였나요? 네. 이래 미래 얘기할 예, 때. 예, 예. 그 애플 실적 기사도 뉴스 로봇이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지진 뉴스를 프론트 헤드라인으로 실을 건지 아니요 프론트는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뉴스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1면에 또는 2면에 어떤 뉴스를 실을지 프라이어티 정하는 게 아주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가치 판단 결국 인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인간이 하죠. 그러니까 보완적인 상태죠 현재는.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뭐 더 보완되고. 그런 가치 판단 알고리즘, 프라이어리티까지 알고리즘이 된다면 그것까지 뭐 나중에 할 수 있겠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자가 그러니까 제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어도. 다시 그러면 영혼이 있으니까요. 다시 그러면 첫 번째 토론 주제로 돌아가는. 근데 우리 기레기 많이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기레기는 없어지.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어요. 이러면 기레기 없어지겠네. 팩트에 결국에 입각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다 연결되는 것 같아. 그 실리콘밸리 어쩌고 하면서 뭐 직업이 없어지니 많이 뭐 창의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니 그래, 많이. 그 방송은 진짜 떠올리기 싫다. 근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 잔뜩 하면서 끝냈잖아요. 미래 미래에서. 아니 그 다음에 되게 그때 1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되게 밝은 미래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아. 나중에 못다한 이야기에 올릴게요. 네, 못다한 이야기를 그때 잘 시간상 봐주세요. 못했어요. 아니요, 저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대한 역사라던가 따로? IT 산업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개미님 특집으로. 개미님 특집으로. 네,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또 뭐 또 재밌는 사례. 네. 일 지금 또 네. 일본에서 또 기사요? 아니야. 일본에서 어떤 로봇을 만들었는데 네. 치료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성을 필요로 하는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 심리 치료사 같은. 예예. 예. 근데 이게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물개 로봇인데 그 알츠하이머병이나 그런 분들한테 한번 줘본 거예요. 네. 아 저는 그 동영상 보고 약간 눈물 나올 뻔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보고 계세요. 할머니들이. 그 파로 로봇 이름이 파로라는 네. 로봇이에요.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판매한 거는 그쪽 유럽 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개처럼 생긴 거예요? 물개처럼 생겼는데 뭐 눈도 감았다 떴다 하고 어머.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쓰다듬거나 하면은 얘가 그 방향으로 반응을 보이고 사람 목소리도 인지를 한대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하나의 기계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게 먹혔대요. 근데 거기서 되게 짠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한테 그걸 줬더니 실제로 심리치료 효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대요. 결과가. 뭐 대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대화도 해요. 아, 대화도 해요? 네. 대화도 해요. 그러니까 쓰다듬고 얘기를 하고 뽀뽀를 해요. 나중에. 자기가. 사랑해 했는데 이제 나도 이렇게 해줘. 아까처럼 시리처럼 이런 거 말고 시리처럼 집어 던졌겠지. 됐거든 안 그러고. 그 영상 나중에 못다한 이에게도 네. 링크를 한번 올릴게요. 요거는 약간 짠하다. 그쪽 네. 패턴 인식이나 이런 입출력에 관련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람이 진짜 반응하는 것들처럼 비슷하게 네. 입력을 다 받아서 모든 센서를 많이 사용해서. 예. 근데 그걸 사용하는 분이 되게 행복해요. 웃으실 때 그게 되게 짠했어요. 좋다. 연출된 화면은 아니겠지. 그게 그게 부정적이야. 근데 아까도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 심리 치료를 할 때 어차피 약간 여기는 부정적으로 나온 부분이지만 어차피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는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뭐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효용성이라던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게 바른 기술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네. 그리고 이번엔 재미난 네. 그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중에 특집으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는 우리? 우리. 어디 좋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전 까지는 네. 욕심쟁이의 느낌이 강했거든요. 독점 막 애플처럼 네. 비싸게 팔고 막. 네. 근데 지금 되게 많이 변했어요. 맞아요, 몇 년 사이에 CEO도 CEO 바뀌면서 인도 출신 그분으로 바뀌면서 오픈 소스 기여도 네. 많이 하고 되게 개방적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서 정말 재밌는 서비스를 낸 게 그 howold.net이라고 있어요. howold.net. 왠지 화난다.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은 몇 살인지 얘가 오. 왠지 화난다 예측하는 거야. 근데 되게 정확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진짜? 인종에 상관없이요? 저는 한국인만 해봤는데 한국인 연예인들만 아 연예인으로 해서 그런가? 연예인? 아 연예인으로 해서 프로필을 검색해서 내줬을 수도 있겠다. 제가 지금 그러면은 장군님 사진으로 한번 나 또 욕할 뻔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트윈스 오한 아 단넷이라는 것도 MS에서 만들었는데 두 개의 사진을 비교를 해서 얼마나 많이 일치를 하는지를 퍼센티지로 보내줘요. 근데 그런 것도 인공지능이에요? 예, 패턴 매칭, 뭐 이미지 레코그니션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한 분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두운 데서 제 한 면만, 그러니까 한 얼굴의 반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은 아, 그쵸, 한정된 정보에서 그 판단을 내리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따라하는 기술들인 거예요. 아, 그게 됐어요? 하고 있는데 예, 재미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보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전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트윈스워닷넷. 트윈스워닷넷 그 다음에 이 하울닷넷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완성된 유의미한 정보로 바꾸는 게 기계는 못하고 인간이 하는 네. 추론 능력에 대한 거. 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글자. 앞뒤는 똑같은데 사이만 살짝 설자 바꿔가지고 뭐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봐 이러면서 다 바뀌어 있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기계는 못하잖아요. 네, 그게 인간의 제일 강조한 큰 특징이라고. 네, 이미지를 이제 디지털된 이미지를 패턴을 분석을 하고 뭐 얼마나 뭐 둘이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데서도 하고 있는 그 음악 검색. 아, 있잖아요. 저 되게 편하던데. 맞아요. 저 노래 뭐지? 예전에는 맞아요. 대학생 때는 이게 좀 혈기가 있어서 물어봤었어요. 그 일하시는 분한테, 이게 노래 뭐예요? 이러고. 근데 나중에 하니까 쪽팔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쪽 스피커한테 가갖고 네이버 앱, 뮤직 앱 이렇게 실행하고 음악 인식되고. 그러니까 디지털이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매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련의 정보들을 숫자로 된 정보들을 같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을 하긴 쉬우니까 아날로그보다. 너 진짜 찾고 있냐? 근데 장군님 사진 없어서 제 사진으로 해봤는데 네. 15살 나오는데요. 아, 정확하네. 아 뭐야. 다른 사진으로 해볼까? 이거 너무 포샵이 많이 들어간 사진인가? 아 발그레한 걸로 넣었구나. 네 약간. 근데 저 아까부터 이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아까 그 패턴을 분석해서 원하는 아니 나이대에 맞는 광고를 보여준다거나 예. 아까 그리고 나이 지나가는 사람의 나이를 맞춰 가지고 마케팅 정보에 활용한다는 광고 같은 거 저도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그리고 제 업체 중에서도 이제 IP 카메라나 카메라 이제 서빌리언스 카메라 만든 업체들이 쭉 있었었는데 그런 데서도 많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비디오 어널리틱 기능이에요. 페이스 디텍션도 하고 몇 명 지나가는지 뭐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뭐 네. 그런 것들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다 마케팅이거든요. 네.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느냐인데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런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광고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뭐 웹에 뭔가 검색을 하고 페이스북 들어가면은 그거 관련된 서제스티드 막 앱 웹 이런 게 페이지 이런 게 막 뜨잖아요. 네. 그런 걸리적거리게 어떻게 보면 다 사생활 침해라고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편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뭐 그런 부분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인간의 생활을 너무 기계가 들여다본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동으로 구현이 된다는 거는 어쨌든 프로그래머가 들여다보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계가 들여다본다는 거는 기계를 컨트롤하는 어떤 인간이나 조직이나 혹은 정부나 이런 거대한 뭐 빅브라더? 저도 빅브라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대한 조직이 예를 들어 뭐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은 뭐 아,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발달하는 게 그래서 마음이 발달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어떻게 이용당할 잘못, 수 있다는 네, 것 사용을 때문에 하게 되면. 좀 무서울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스티브 호킹 네. 박사랑 그 저기 테슬라 아저씨 누구죠? 앨런 머스크? 네, 앨런 머스크가 인공지능은 절대 진화돼서는 안 된다. 맞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랑 같은 맥락이에요? 예,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잘못, 그러니까 악용될 수 있고. 예, 악용될 수 있고 그거죠. 기계는 이게 잘못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에 이제 또 반발해서 구글에 있는 그 인텔리전스 개발하는 그 사람 네. 나와갖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는다고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실드 치고 막 저기 밥줄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것 같아요. 네. 현재 뭐 그러면은 실제 근데 그런 인공지능 로봇도 있지 않나요? 뭐지? 일본에서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일본이 로봇 정말 많이 만들죠. 네. 일본이 약간 네. 그 외로운 사람들을 달래주는 로봇은 참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면에 약간 성적 산업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영화 AI에 보면은 섹스 로봇도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안 보셨어요? AI? 저는 안 봤어요. 저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영혼은 믿으면서 인공지능에도 관심이 있으시군요. 네. 거기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주인공 도와주는 친구가 섹스 로봇이에요. 아 진짜? 꼬마에 도와주는 친구가. 아무튼 재밌는 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마무리 한 마디씩 해도 될까요, 발제님? 발제님. 정리를 발제. 발제. 발림. 발제자님.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늘 얘기한 거를 네. 간단하게 일단 발제. 네 정리해 주세요. 네. 저희가 5화에서 첫 번째 이제 인공지능 인지과학에 대한 탄생 배경과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사실 이 책은 튜링 테스트에 관련된 책인데 많이 얘기를 못한 부분은 좀 못다한 이야기에서 해보도록 하고 네, 또 사과 방송 하죠 뭐. 네, 사과 방송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했지 뭐 이제 뻔뻔해지고 있어 6화에서 토론을 했는데 사실 발제 준비한 거에 이렇게 플로우를 따라가진 않았는데 다 얘기했어 다 커버된 것 같아요 얘기했던 네, 부분들이 막 섞였죠 네, 다 섞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있다 없다 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다음에 현재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진행됐다까지 얘기를 했고 조금 정리하면 어쨌든간 인공지능은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고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유물론을 안 믿으면 어쨌든 반대하는 건데 아니 예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유물론 내에서도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파가 아니면 주의가 나뉘고 그다음에 유물론을 믿지 유물론이라고 이게 아 그쵸. 기능주의 행동주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연결주의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뭐 아니 뭐 네. 아니 제 말은 유물론 네. 안에서는 또 네. 복잡하겠지만 네. 어쨌든 유물론을 안 믿고 영혼이 있다고 믿으면 그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나누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네. 계속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저는 좀 단순화되는 것 같아서 아, 네. 좀 더 심플하게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구현이 되고 있고 그런 특성에 대해서는 책 읽어보면 좀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고 네. 개미님이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사례들 들어보면 좀 흥미로운 재밌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엘봇 그 얘기 할까요 마지막에? 아, 네, 엘봇 얘기 한 짧게? 네, 한 1분. 1분만. 저희가 녹음에 앞서 엘봇이라고 네. 그때 한 표 차이로 네, 떨어졌다던 가장 인간다운 네. 컴퓨터로 뽑힌 엘봇이 사이트에 있어서 접속을 해서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채팅해 보세요. 네, 채팅을 네. 했는데 자. 그쪽에서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피 할리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리데이 네. 오늘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게 할리데이지. 너 가족 있어? 그러니까 얘가 네. 자기는 우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족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주제를 바꿨어요. 너 페이스북 즐기냐? 네. 그랬더니 자기 페이스북 주소를 링크를 딱 걸어주는 거예요. 트위터도 하냐? 했더니 트위터도 한다고 딱 자기 트윗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트윗이 없거든요. 트윗 계정이. 그래서 난 트윗 계정 없는데 그랬더니 얘가 아, 네 마음 이해한대요. 거기서 좀 빡쳤어. 이놈이 뭘? 저를 그렇게 근데 이게 로봇이란 걸 알고 채팅했었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 튜링 테스트처럼 이렇게 블라인드 쳐놓고 그러네 아니 완전 근데 인공지능 구현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서 로봇 무시하면 어떡해요? 무시는 안 했어요 얘가 무시하니까 기분 나쁘셨던 거잖아요 얘가 아니지. 얘가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얘가 생긴 게 아 얼굴 나온다 생긴, 그랬지 얼굴이 나오거든요 표정도 나와요 되게 귀여워요. 귀여운데 건방지게 느껴지죠. 이제 말투는 다르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대화 내용을 뜨려고 네. 야 이거 로그 좀 내가 대화 내용 뜨려고 한다 그랬더니 구글링을 해보래 또 이놈이. 또 갑자기 또 IP 이리, 주소를 제 거를 예, 네, IP 주소를 딱 출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러 어디 사니에요. 어머. 그래서 발끈했죠. 네. 너가 내 IP를 알고 있고 내 하드웨어 맥 어드레스 랜 카드에 있는 네. 주소거든요. 유일한 그게 맥 어드레스인데 네.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에. 맥 어드레스랑 IP 어드레스 아니까 너가 날 추적해봐. 뭐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래 그게. 맥 어드레스, IP 어드레스 이런 말이. 그래서 야 네가 기계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거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빠이빠이를 했죠. 근데 얘기하진 않았네요. 어딘지. 제 주소를요? 네. 네, 얘기는 안 했죠. 할 줄 알았어. 아 걔한테? 아니 걔가. 걔가 그걸 예. 해가지고. 근데 얘가 그렇게... 하면서 자꾸 다른 데로 가긴 해요. 제가 지금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전에 왔다 갔다 했어요. 대화가. 근데 약간 빡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고 하는 것 같긴 하다. 저 IP 주소에서 조금 약간 열받았었죠. 아이씨 자식 이거 내 것. 재밌겠다.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오늘 하겠다고 한 거 되게 많네. 네. 다 기억해라. 사과와 다음 일정, 방송 때 다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사과하시고 먼저 네 먼저 하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때 생각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발언 한 마디씩 하고 느낀 점을 말씀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장군님 먼저 하실래요? 저는 뭐 철학 어중간하게 전공한 미국인이 어중간한 책을 지었다고 생각해서 책 읽으면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인간적인 인간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을 하면서 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한 부분에 있어서만 해도 효용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책에 대한 효용성이. 네. 의미가 있는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판을 하면서도 뭐 느끼는 점이 있으니까 네. 뭐 책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읽을 만한 책인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네. 개미님은? 네. 저도 되게 유니크한 책이고요. 인공지능을 철학으로 그 철학과 연결시키고 네. 되게 재밌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걸 너무 많이 나열해서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몇 번 읽었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저도 아주 특이하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사실 이 책을 발제를 했잖아요. 책을 고르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 철학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았는데 고민이 시작됐죠. 와, 책을 진짜 많이 찾았어요. 거의 네.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본 것 같은데 네. 철학과 인공지능으로 연관시켜놓은 근데 생각보다 적합한 책이 잘 없더라고요. 기술 위주의 책들이 많죠. 네, 기술 위주의 책들이 많고 아니면 정말 인지과학에 대해서 다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많고 고리타분한. 네. 근데 이 책이 적당하게 이제 얕게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잘 가져온 것 같아요. 설명은 조금 어색하고 배치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래서. 재밌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에는 튜링 테스트가 뭐고 이런 거를 처음 시작하기에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화에서는 개미님이 발제해 네. 주시기로 했었죠. 제가 이제 네.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안 들었던 소설 책을 네. 아주 얇고 묵직한 네. 깊이가 있는 소설 예. 네. 소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